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플란다스에게 모두들 마지막 장면이 싫었던 동화들입니다. 비극적인 결말. 어쩌면 그런 결말이야말로 현실적인지도 모르는데 어린 마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반대로 지금은요. 너무 해맑은 해피엔딩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돼. 장난하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드라마니까 그냥 드라마로 봐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드라마가 비난을 받으면 제작진이 종종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최근에 한 원로 드라마 작가가 질타했습니다. 현실감을 잃지 않고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고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열심히 바꿔갈 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여러분, 그런 영화에 목마르지 않으세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오아시스의 메인 테마 들어봤습니다. 영화는요 끝이 있어요. 드라마도 끝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요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그걸로 끝 아니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저는 가끔 영화를 보고 나서 엔딩을 마음대로 다시 써봅니다. 영화 속에서 뭐든지 다 화해하고 끝나고 아름답게 끝나버리고 그러는데 극장문을 나서면 어목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라도 그 현실에서 벗어나보는 거 뭐 나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 영화랑 동떨어지고 너무 현실은 가혹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나 드라마에 느끼는 배신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성냥팔의 소녀 동화를 어렸을 때 읽었을 때요. 그 소녀가 마지막 그 성냥을 켰을 때 그 성냥불 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죠. 동사 직전의 사람들은요. 이미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환상을 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뭐 이게 동사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추측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동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행복한 꿈을 꾸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에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덜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해 다니던 중국 동포가 밀린 임금을 받으러 나섰던 길에 길거리에서 동사했죠. 그 소식은 다 들으셨죠. 112, 119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꿈을 꾸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행복한 꿈을 꾸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전혀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최근에 죽음의 뉴스를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요. 물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주변이고 세상이니까 뉴스에 죽음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죽음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요. 또 어떤 죽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따라 불렀던 그 노래만큼이나 밝은 기억을 간직하면서 추모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화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찾아주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추운 속에서 혼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이영인 씨가 사연 올려주셨죠. 날씨가 다시 포근해졌어요. 내복도 입었는데 조금은 민망하네요 하셨는데 정말 날씨가 이 조금이나마 포근해진 이 날씨가 하루 이틀 더 앞서 찾아왔다면 무관심 속에서 세상을 떠난 한 생명이 지금은 우리 옆에서 숨을 그래도 함께 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봐요. 자, 요즘에 이상하게 나의 운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나요? 전경준 씨, 엄청나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이 곡 어떨까요? 엄추경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 친구 소개로 본 영화, 너무나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뿜어내는 영화였지요. 우울한 저에게 힘을 준 영화. 주인공과 남자 배우가 무용학원에서 춤추면서 나오던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영화 열정의 무대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The way you make me feel. The Way You Make Me Feel, 마이클 잭슨이 영화 열정의 무대에서 불렀습니다.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편지나 엽서에 적으시고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인터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그러면 게시판이나 혹은 편지에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하루에 두 분께 저희가 찰리 채플린 DVD 보내드릴게요. 골드 러쉬나 위대한 독재자, 라임라이트, 모던 타임스 중에서 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이요. 연말 특집으로 FM 영화 음악만의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청취자 영화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30일 화요일까지 방송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수상 부문을 뭐 흔히 하듯이 뭐 최우수 뭐 여배우 혹은 뭐 최우수 뭐 남자 배우 영화상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만의 상을 제정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 김명희 씨가 올려주신 것처럼 FM 영화 음악 응급실상, 감독 믿고 보다가 발등 찍혀서 병원 신세 짓게끔 한 그런 아주 매우 매우 실망스러운 작품이라든지, 거렁뱅이상, 미천이 다 드러난 감독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착한 영화상, 바로 이게 내가 만들고픈 영화야 라고 옹알거리게끔 만든 작품, 혹은 심현수 씨가 이런 부분 어때요 하고 올려주신 것처럼 심금을 울리는 이 한마디를 만들어내는 영화에 주는 이 한마디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상 부문을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독특한 재미있는 수상 부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께 투표를 붙여서 저희만의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27시에 새벽 3시에 혹시 영화음악 기다리시느라고 잠 안 자고 계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파가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이게? 아, 그렇다네요. 한 달에 한 번 그 좀 라디오를 쉬게 하느라고 정파를 시키는데 저 FM 영화음악이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잠을 쿨쿨 잡니다. 여러분도 푹 주무세요. 산책 FM 영화음악. 반경혜 씨 그리고 남기호 씨가 신청한 곡. 이탈리아의 한 섬에서 우편 배달부로 일하는 마리오와 칠레의 민중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아름다운 우정 속으로 곱게 흩어지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일포스티노 중에서 바이시클 들려드렸어요. 참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작곡가는 바로 루이스 바칼로프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 혹은 루이스 엔리케즈 바칼로프인데 그는 이 영화 일포스티노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유럽권,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전 유럽권에서 그의 명성과 업적은 이미 확고부동한 것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시브 락밴드인 뉴트럴스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경력은 유명한 거고요. 또 지아니 모란디, 세르지오 에드리고 같은 칸초네 가수들에게 곡을 써줬었습니다. 이렇게 대중음악 작곡가로 또 지금까지 130편에 이르는 영화음악을 담당한 영화음악 작곡가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음악인이었거든요. 그런 루이스 바칼로프의 음악을 우리는 최근에 개봉된 한 영화에서 또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작품인지 혹시 아세요? 바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입니다. 영화에서 오웬 이스이의 어린 시절이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될 때 그 장면에서 내내 배경음악으로 깔리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이 루이스 바칼로프의 음악이었어요. 그가 1972년에 작업한 영화 일 그란데 듀엘로의 테마였는데요. 이 작품은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에서 조감독을 했던 이탈리아의 지안 카를로 산티 감독이 만들었고요. 리반 클립이 주연을 한 서부극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 루이스 바칼로프의 옛날 음악을 자기 영화에 사용해서 서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또 자신이 얼마나 음악 지식이 방대한가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퀸틴 타란티노의 재치 있는 음악 선곡 덕분에 The Il Grande Duel, The Grand Duel이라는 이 영화 음악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죠. 루이스 바칼로프의 음악 The Grand Duel 영화 킬빌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 같다 이렇게 느낀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비슷하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이스 바칼로프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랑 비교됐습니다. 루이스 바칼로프가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 이탈리아, 그 당시 흔히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불리는 서부극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잖아요. 아마 그 때문에 더 비유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당시 엔니오 모리꼬네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함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같은 영화를 내놓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잖아요. 특히 엔니오 모리꼬네는 영화음악에서 뭐 비가 머린 멜로디, 여성의 허밍 이런 것들을 자주 썼었는데 루이스 바칼로프도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엔니오 모리꼬네를 모방한다 이런 혹독한 비판도 받아야 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엔니오 모리꼬네와 비교될 수는 없는 법. 루이스 바칼로프는 다른 승부수를 건넵니다. 칸촌의 가수들에게 곡을 만들어주었던 그 팝적인 감각을 되살려서 이제 주제곡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전까지 주로 오리지널 스코어를 만들었다면 이제 주제곡으로 그의 재능을 새롭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장고의 주제곡인 장고, 또 영화 썸머타임 킬러의 주제곡인 Run and Run이 바로 그런 곡들인데요. 이 두 곡 이어 들어볼까요? 장고 아야마도 솔로레이 장고 마 디멘티카 세 보이 게 시비메 오 게 시야마 오 게 시야마 una volta sola 장고 아이 아마도 솔로레이 Django, non è più vicino a te, l'hai amata, oh, l'hai perduta, oh, l'hai perduta per sempre, Django. 그래도 아직 하늘에는 그대를 위해 별이 태어나고 고독한 대지에는 그대를 위해 장미가 핀다. 장고요. 이 노랫말처럼 고독한 무법자였어요. 장고. 분신처럼 끌고 다니는 관 안에서 갑자기 기관총을 꺼내서 적을 일망타진하는 그의 모습.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열광했었죠. 그래서 돌아온 하면 그 뒤에는 항상 장고가 마치 무슨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장고가 붙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장고였는데 영화 시작과 끝에 울려 퍼지는 이 주제가도 당시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었죠. 바로 그 곡 베르토 피아가 부른 장고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1973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크리스 미첨,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영화 썸머타임 킬러의 주제곡 Run and Run이었습니다. Country Lovers가 불렀고요. Run and Run은 우리나라에서 광고음악으로도 쓰였었죠. 영화 속에서 크리스 미첨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할 때마다 그의 자유로운 여정 위로 깔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루이스 바칼로프가 직접 작곡한 두 곡의 영화 주제곡 감상해봤는데요. 루이스 바칼로프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작곡가지만 사실 그가 태어난 곳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였는데요. 그가 26살 때 이탈리아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예민했던 시절, 음악에 대한 호기심, 열정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 그에게 자양분이 됐던 것은 이탈리아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음악 속에는 언제나 탱고의 리듬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악기가 탱고의 대표적인 악기인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루이스 바칼로프에게 있어서 탱고를 향한 애정과 재능이 가장 멋지게 발휘된 영화라면 바로 천밀밀의 진가신 감독과 손잡고 내놓은 영화 러브레터가 아닐까 싶어요. 뉴잉글랜드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 한 통의 러브레터가 날아듭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그 편지는 마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데요. 아주 행복하고 설레는 그 혼란. 이 편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시시했던 일상은 광채를 띠기 시작하죠. 편지 한 통이 몰고 온 그 마법 같은 변화를 루이스 바칼로프는 결정적인 탱고 음악으로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탱고 음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탱고 음악을 작곡해서 이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에 이국적인 운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브레터의 감독인 진가신 감독은 그의 음악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런이 사랑을 시로 표현했듯이 루이스 바칼로프는 음악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홍콩 출신의 감독과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가 조율한 러브스토리 러브레터에서 그 열정적인 탱고 음악 준비했습니다. You can love a letter. If you don't mind, I'd like to join you by your side, where we can gaze into the stars and sit together now and forever, for it is plain as anyone can see, we're simply meant to. 데니 에프만과 캐서린 오하라가 함께했습니다. 영화 크리스마스 악몽,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중에서 피날레 들어봤어요. 이제 성탄절도 머지 않았네요 하면서 이동훈 씨 글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옆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입구에는 작은 게시판이 하나 있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 일기 등을 붙여놓은 작은 게시판인데 얼마 전 그 앞을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아이들의 그림과 글을 보았는데 참 재미있더군요. 엄마도 내 말 잘 들으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수 있어. 이거 맞아요. 이거 이 연말만 되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타 할아버지거든요. 한 달 내내 산타 할아버지 팝니다. 또 하나. 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우리 불 다 죽어요. 어린이의 순수함이 엿보이는 글과 그림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군요. 아이들의 엉뚱함과 순수함은 어른들의 학교이자 오아시스라고들 하죠. 때론 거울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 기대가 됩니다.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셨어요. 이동훈 씨. 그러고 보면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나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요. 경기가 나빠서라고 다들 그런데 어려운 시절에 무슨 크리스마스냐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말했듯이 로맨틱하고 뭐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요. 김형준 씨가 그러셨죠? 그 낭만주의에 과대 포장된 이 사회의 사랑이 현혹되지 말아야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사랑이 눈머는 거 경계하고 독수리 눈처럼 크게 뜨고 여우 귀처럼 쫑긋 세우고 사회 저편의 문제들의 눈과 귀를 향해야지. 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따뜻한 것에 절로 눈이 가고요. 감상적인 곡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캐롤이 들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눈이 펑펑 내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캐롤 듣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영화 음악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을 한 곡 더 골라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삽입된 곡인데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다른 음반에서 골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미리 찾아보세요.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Once again,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중2 때부터 사귄 진짜 친한 친구가 있다. 그놈을 알고 지낸 지도 12년이나 되었다.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남자들 간의 주먹다짐이었다. 그 뒤 둘도 없는 단짝이래서 어울려 다녔다. 중고등학교 서로의 학교가 달라서 매일 밤 전화통화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물어가고 같은 대학에 오고 군대도 같은 시기에 가고 그런 친구였는데 2주 전에 사소한 오해로 연락 없이 지내오고 있다. 항상 이럴 때면 먼저 연락해온 놈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 연말도 가까워오고 마음이 좀 착잡하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어쩌면 용기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우정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착잡한 겨울밤이다. 박봉욱 씨, 이런 사연과 함께 군대 제대 후 서로 여자친구 간수하느라고 둘이 영화를 같이 거의 못 보고 지냈는데 아마 피넛송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같이 본 것 같은 영화라고 그래서 그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셨죠. 피넛송 중에서 뱅글스의 Eternal Flame 들려드렸습니다. 들으셨어요 박봉욱 씨? 그런데 저는요, 제가 속이 없는 건가요? 가끔 이런 사연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못 견디거든요. 왜 미리 연락을 못하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와 이렇게 긴장관계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전화 한번 하는 게 그게 뭐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박봉욱 씨, 혹시 이 피넛송 중에서 이 Eternal Flame 들으셨다면 제가 전화하라고 띄워드린 곡이니까 전화하세요. 12년의 우정이 아휴 사소한 오해 때문에 깨진다. 말도 안 되죠. 이경남 씨, 경기도 모처에 살고 계신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새벽 3시에 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고요. 백수거든요 하셨어요. 새벽 3시에 무척 외로운 시간입니다. 저희 동네를 쭉 둘러보면 불 켜진 집은 한두 가구에 딸린 한두 개의 방일 뿐입니다. 제 방이 4층이라서 동네를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모두가 잘 때 혼자 깨어있는 것, 거의 모두가 일할 때 혼자 노는 것, 그 둘에서 파생되는 외로움은 거의 막상막합니다. 저는 그 두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MBC로 들어오기 전에 백수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혼자 안 자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두 외로움을 다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경남 씨, 아직은 내놓을 게 몸밖에 없는 백수지만 언제나 미래의 희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있거든요. 요즘은 문득 꿈이라는 말에 그런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꿈의 허울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의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도달하려고 현실을 외면할 때, 인정을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라나기도 하겠지만 깊은 좌절에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희망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좌절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꿈의 두 얼굴에 부쩍 부정적인 생각이 늘었습니다 하셨는데 그 두 얼굴을 아신다면 이제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희망만 바라보면 희망이 원동력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좌절에 맞닥뜨렸을 때 극복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경남 씨. 그래서 이경남 씨가 마지막으로 이 글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격려받고 싶습니다. 격려해주세요. 모든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스모크 중에서 탐 웨이츠가 부르죠. Innocent When You Dream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꿈꾸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성우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uch a sight. I'm there.